여러 가지 우리 변화가 있고 또 새롭게 뭘 시작하려면 꼭 어두움이 먼저 찾아옵니다. 아시나요? 원래 동이 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고요. 뭔가 은혜가 오기 전에 좀 어두워요. 그러면 뭔가가 잘 되려고 하면 꼭 그거를 뒤에서 막 잡아 끄는 것 같은 일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나오셔서 그걸 다 뿌리쳐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마음의 시험이든 관계의 시험이든 무슨 시험이든 시험이 와요. 그리고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변화를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나요? 이상하게 편한 게 좋지 변하기 싫어. 그렇잖아요. 근데 변화가 오는 것은 새로움이 오는 겁니다. 새로움이 오는 것은 우리에게 신선함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한 마음으로 신선함을 추구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은혜 끝이 없잖아요. 누가 그러던데요. 먹물로 써도 끝이 없다고. 누가 그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쭉 써보려니까 저는 몇개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더 많이 쓸수 있게 좀 해주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도 그런 기도 하시죠? 그거 해야 돼요. 하나님, 저도 먹물로 좀 끝도 없게 좀 써게 좀 해주세요. 다른 사람 그런다는데, 저도 좀 그렇게 좀 해주시지. 그래요. 제 아는 동생이 성경이 7권이 있대요. 아기 때부터 신앙생활 했는데, 7개 성경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다 가보니까. 뭐 유튜브 졸업할 때부터 성경을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래서 사고 저래서 사고 무거워서 들고 다닐 수 없어서 조그만 거 샀다가 조그만 거 사니까 보이지가 않고 큰걸 샀다가 그러다 다안 갖고 다니니까 요즘은 그 핸드폰 어플도 샀다가 7권이 넘는데요. 그래갖고 아 그래 7권이 넘는구나 그랬는데 그 친구가 말하기를 근데 이 성경책을 이렇게 책상에 놓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지금 나이가 서른 후반쯤 됐는데, 어렸을 때 했으니까 한 삼십 몇년한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일곱 권의 그 성경책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 너무 감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거 몇 번이나 읽었니? 하고 목사답게 물어봤습니다. 너몇번 읽었니? 그랬더니, 그래도, 한번 생길 때마다 한 번씩은 읽었대요. 그러니까 적어도 7번, 7번 읽은 거예요. 7번. 그래서, 오, 생각보다 괜찮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 한 번은 읽어야겠죠? 예, 네, 뭐, 왜 이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한번 읽어야겠죠? 그렇죠? 새로운 성경책이 생겼으면 한 번은 읽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께 1조 제가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그냥 엄청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으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많은 말보다 혹은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한 은혜가 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 그런 2020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5장 22절에는 땅끝까지 흩어져 있는 사람들아, 모두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을 받아라. 내가 하나님이며 나밖에 다른 신은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책이 두껍고 우리가 읽어야 되지만 이 핵심 골자는 무엇인가 하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경의 내용이라는 게. 그게 뭐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이게. 결국은 성경책 얘기가 하나님의 사랑과 지도를 받으며 살아야지 지금처럼 그냥 막 지내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왜 그래야 되죠? 왜 하나님 만나야 돼요?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까? 알지 않고도 다잘살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40절에는 베드로는 이 밖에도 많은 말로 증언하고 삐뚤어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권하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증언도 하고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삐뚤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왜 와야 되냐? 우리가 삐뚤어진 데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삐뚤어진 세대에서 사니까 하나님께 와라. 이렇게 우리가 구입한 새 번역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삐뚤어졌다. 근데 이게 우리 이전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패역한 세대다. 익숙하시죠? 패역한 세대요. 또 사악한 세대, 타락한 세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정상은 아니다 라는 뜻이겠죠. 그 정상이 아닌 삐뚤어진 세상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삐뚤어져 있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고 되는 거잖아요. 삐뚤어진 세상에서 잘 살아가는 것은 삐뚤게 사는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삐뚤어졌고 하나님께 돌아가면 삐뚤어진 것을 바로 잡을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받고 사랑받으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면 살 길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성경책의 내용입니다. 잠언 4장 10절부터 하나님께서는 다양하게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들아 들어라. 내 말을 받아들이면 네가 오래 살 것이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은을 받기보다는 내 훈계를 받고 금을 선택하기보다는 지식을 선택하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성경에 계속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깨끗함을 받아라 라고 표현도 하시고 사도행전 3장 19절부터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없이함을 받아라. 그렇게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더러움과 넘치는 악을 모두 버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속에 심어주신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말씀에는 여러분의 영혼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시작. 나는 하늘에서 또 다른 음성이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아 그 도시에서 떠나거라. 너희는 그 도시의 죄에 가담하지 말고 그 도시가 당하는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라. 이 말씀이 수천 년 동안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듣고 우리 전 세대도 듣고 그 전 세대도 듣고 다 똑같은 얘기 들었잖아요. 이 성경책이 옛날부터 써여졌던 책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반복해서 들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나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그 지식을 가져라. 그 말씀을 가슴에 두어라. 그러니 죄 없이 함을 받고 이 세상이 받을 심판에서 피해라는 겁니다. 그걸 피해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데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듣는 사람이 훨씬 많죠. 왜요? 왜 안 듣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 계속 얘기하시는데 듣질 않아요. 왜 안 들을까요? 왜 안 들긴요? 그런가? 그러니까 안 듣죠. 과연 그럴까? 정말일까? 이거 믿을 수 있는 건가? 그러니 안 듣죠. 그러니까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외치고 얼르고 달래도 하나님 말씀은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세상이 어떻게 되어 있든 동일한 말씀만 계속 하시기 때문에 이게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 둘째 아이가 레고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레고 뭔지 아세요? 블럭이어가지고 막 여기 이렇게 홈이 있으면 이렇게 앞에 암수가 있어서 딱 꽂으면은 무슨 집도 되고 로봇도 되고 막 이런 거예요. 그 레고처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해야 들리냐? 하나님 말씀이 수컷이면 우리가 암컷처럼 그걸 받을 수 있는 마음의 모양이 돼야 되는데 그 모양이 안 되면 아무리 끼려고 해도 그게 안 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셨죠. 내가 너희의 마음밭을 기경하겠다는 거예요. 다 들러 엎어가지고 내 말씀에 꼭 맞는 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뿌리면 그것이 열매 맺는 밭을 내가 만들겠다 이러면서 손수 나서신 분을 우리가 성령님이라 그러시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마음을 홀딱 뒤집어 놔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고 실감도 안 되고 만져지지도 않고 도대체가 알 수 없는 그 하늘나라가 이상하게 그게 들어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사람이. 그러니 그게 오는데 어떡하겠어요. 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도 되고 거기에 아멘도 하는 것이죠. 사람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마음을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듣고 싶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안 맞아요. 나랑 맞지가 않아. 왜냐하면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잖아요. 돈 벌고 싶어요. 그러면 무슨 이야기만 들려요? 돈 버는 이야기만 들리잖아요. 원래 그런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계속 안 들려. 그러다 텔레비에서 누가 어디서 무슨 돈을 벌었다고 그것만 딱 들리는 거. 이게 우리 마음에 생긴 대로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런 어디 가면 공짜로 뭐 준대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막 너무 잘 듣는 분들 계세요. 세 번 가면 쌀 한 가마니 준대. 한 번만 가도 트리오 준대.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받아오시는데 그거 좋죠. 좋은데 그것만 마음이 거기에 열렸으면 그것만 들린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뭐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뭐가 문제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마음을 바꿔놨으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한테 이걸 받으려고 내 마음을 바꿔놓으면 다른 게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있는 사람은 계속 있고 없는 사람은 방금 은혜 받은 것 같은데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걸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모이는 이유가 뭐죠? 왜 예배 왜 나오세요? 이게 왜 나오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좀 이렇게 됐으면 좀 이렇게 좀 바꾸려고. 하나님 그래서 예배당에서 이렇게 은혜 받았으면 그게 또 우리 현실로 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옛날부터 지금까지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따로 듣는 사람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양육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다수를 놓고 불특정 다수에게 막 말씀하시니까 아무도 안 들어. 그래갖고 안 되겠다. 내가 내 말씀을 들을 만한 사람을 어려서부터 키워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아예 그냥 어려서부터 말씀을 막 이마에다 막 붙이고 막 쓰고 막 가슴에다 새기고 다 외우게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 그러니까 엄청 안 들어요. 정말. 그래서 우리가 보이세요?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20절인데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아 들어라 땅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자식이라고 기르고 키웠는데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소도 제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이 저를 어떻게 먹여 키우는지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구나. 슬프다 죄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님을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 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어찌하여 너희는 더 맞을 일만 하느냐. 어찌하여 여전히 배반을 일삼느냐. 머리는 온통 상처투성이고 속은 온통 골병이 들었으며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성한 데가 없이 상처난 곳과 매맞은 곳과 또 새로 맞아 생긴 상처뿐인데도 그것을 짜내지도 못하고 싸매지도 못하고 상처가 가라앉게 기름을 바르지도 못하였구나.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나는 이제 순양의 번제물과 살진 짐승과 기름기가 지겹고 나는 이제 숫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너희가 나의 앞에 보이러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였느냐. 나의 뜰만 밟은 뿐이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아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향하는 것도 나에게는 역겹고 초하루의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것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너희가 팔을 벌리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다. 너희는 씻어라.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라. 내가 보는 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려라. 악한 일을 그치고 옳은 일을 하는 것을 배워라. 정의를 찾아라. 억압받는 사람을 도와주어라. 고아의 송사를 변호하여 주고 과부의 송사를 변론하여 주어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너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빛과 같다 하여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며 진홍빛과 같이 붉어도 양털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너희가 기꺼이 하려는 마음으로 순종하면 땅에서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거절하고 배반하면 칼날이 너희를 삼킬 것이다.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셔가지고 기르시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하나님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서 하나님께서 지치셔갖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왜 안 듣는가 하니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너는 식구들을 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뭐냐면 다 삐뚤어졌는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걸 하나님은 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없는데 한 사람이 있구나. 너밖에 없구나 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3, 40명 있는 곳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해도 눈이 초롱초롱하고 가끔씩 이렇게 끄덕끄덕하고 그렇잖아요. 그러신 분들을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수억 명을 보고 계실 거 아니에요? 수억 명을 보고 계신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하시면 그걸 마음에 두는 사람을 보고 얘기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가 누가 발탁된 겁니까? 광야 양치는 다윗이 발탁된 거잖아요.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가 나의 말을 그 마음에 두는가. 그걸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하세요. 뭐 굉장하고 새로운 얘기가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십니다. 이 세상 도시들에 재앙이 있을 예정이니까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생기죠.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를 왜 우리가 만들어야 하고 왜 거기에 들어가야 되나요? 삐뚤어져 있는 나라가 받을 그 재앙에서 나와야 되니까. 거기서 나와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자꾸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러 가지 뭐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이 세상에 그냥 있는데 세상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세상이 따로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지금 거기가 우리는 여기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아, 저 사람들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보시고 자꾸 더 말씀해요. 왜냐하면 들으니까. 안 들으면 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이게 우리한테 얘기하더라도 얘가 딱 얘기를 했는데 뭔가 알아들어. 그러면 그 다음을 자꾸 얘기해요. 그 다음을. 그 다음을 자꾸 얘기해. 근데 아 얘가 듣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러면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매나 때리고 말지. 이런 것처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자꾸만 알려줄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 등불을 켜서 그릇이나 침대 아래 둘 사람이 있겠느냐? 오히려 그것들 등잔대 위에 올려놓지 않겠느냐? 감추어진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고 비밀은 드러나기 마련이다. 귀 있는 사람은 잘 들어라.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며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돼서 자꾸 그 말씀을 더 받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거기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더 풀어놓으시게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자꾸 풀어놓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좋지요? 좋잖아요. 그렇게 관심을 갖고 아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속사정 하나님의 속사정을 저희들에게 알게 해주세요. 더 많이. 그럼 우리 교회가 풍성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을 알면서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자가 없고 그분의 사랑을 알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지 않을 자가 없습니다. 교회가 좋아지고 재밌고 행복하고 즐거워지려면 하나님을 막 체험한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만 체험하면 안 되고 그 능력 뒤에 계신 그분의 성품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재밌어집니다. 물론 체험한 사람들은 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밌어집니다. 서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얘기하셨어요. 홍수가 날 거야, 이 도시에. 그러니까 피해라. 근데 그걸 노아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노아 그 위에 뭐 무두셀라, 에녹 이런 사람들에게 쭉 해오신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하고 홍수가 언제 왔는지 아세요? 1000년 정도 후에 왔어요. 1000년 정도. 그러니까 에녹이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아, 이 세상에 심판이 온다라는 걸 선포했어요. 세상에다가.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했거든요. 무두셀라 뜻이 이가 죽으면 오리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를 낳고 그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짓고 1000년 동안 얘기를 했어요. 근데 몇 명 들었다고요? 8명 들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마음에 든 사람이 8명이었다. 그 얘기거든요. 지금 이 노아의 방주 얘기가. 그러니까 1000년 동안 8명을 이제 건지셨으니까 하나님은 다시 작전을 바꾸셔서 이스라엘을 기르시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노아야 너만이 나의 말을 듣고 있으니 너의 식구들하고 방주로 들어가라. 지금 이 말씀이에요. 예전에 근데 아브라함 시대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한번 또 하셨어요. 옛날에는 그 노아보다 아브라함은 후대 사람이거든요. 근데 노아한테는 물로 심판이 있을 거니까 방주로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아브라함 때는 그 조카 롯에게 얘기하셨죠. 이 도시가 불로 심판을 받을 거니까 피해라. 근데 그 도시에서 누구만 피했어요? 몇 명 못 피했어요. 그것도 안타깝게 못 피한 사람 누구였죠? 그 사위들. 그 딸내미하고 이제 결혼하기로 약속한 사위들이 있었는데 그 사위들이 그거를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못 나왔죠. 근데 그럴 만도 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 사람이 롯에게 말하였다. 식구들이 여기에 더 있습니까? 사위들이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딸린 가족들이 이 성 안에 더 있습니까? 그들을 다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십시오. 그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이제 저게 이제 롯이 그 사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빠르게 그냥 읽을게요. 중간부터 서두르게 이 성을 빠져나가야 하네. 주님께서 이 성을 곧 멸하실 걸세. 이게 지금 완전 아닌 밤 중에 홍두깨예요. 그러나 그의 사위감들은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우리 장인어른이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하시니까 누가 믿을 수 있겠어요 저거를. 그래서 아 우리 장인어른이 왜 그러시지?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죠. 그래서 사위감들은 못 나왔어요. 왜냐면 이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노아 때도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노아가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가 날 거야 그러니까 피해라고 했는데 노아가 밖에 나가보면 어때요? 하늘이 청청합니다. 무슨 홍수가 나요? 이 롯이 사위들에게 이제 여기가 불바다가 될 거야 그러니까 피해 밖에 나가면 어떻다고요? 그냥 아빠는 출근하고 있고 아이들은 어린이집 가고 있고 그냥 그런데 무슨 불이 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계시를 받은 이 사람들만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 농담이라고 생각할 수가 없는데 결국은 그 도시에 불이 났죠. 그러니까 가볍게 들으면 가벼운 얘기인데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는 굉장히 무거운 얘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빨리빨리 이게 읽으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주무시지 마시고 좀만 더 들으시면 돼요. 예. 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들은 롯은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설명 다 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예요? 그분의 말씀이 안 믿어져요. 현실하고 괴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아니 지금 이 옛날에 홍수 있었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불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그렇잖아요. 근데 불심판을 위해서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그런데 언제? 그게 실제 오면. 그때야? 아,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노아처럼 우리도 그걸 마음에 둬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자꾸 어떻게 돼요? 삐뚤어진 세상을 사랑하게 되죠. 참 이게 딜레마입니다. 이걸 믿자 하니 세상에서 살기 어려운 사람이 되죠. 이거를 믿지 않고 살아가자 하니 이거 이러다가 어떡해요? 이 딜레마가 오는 거예요.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은 이제 베드로전서인데 이게 오늘 본문에 대한 이제 해석인데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거죠. 그런 약속이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세상을 봐라. 그냥 그대로다. 무슨 예수님이 다시 오냐? 무슨 불심판이 오냐? 무슨 세상의 끝이 오냐? 아유 그런 얘기는 좀 하지 마라. 이렇게 그때도 얘기했고 지금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 5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들이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그러니까는 지금 이 세상이 보존된 이유가 뭐라고요? 불사르기 위해서 보존되고 있다. 근데 왜 불사르는가 하면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하기 위해서 같이 불사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렇게 살으라고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난날에 이방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 그걸 하였으니 곧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과 연회와 가증스러운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때로 충분합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자기들과 함께 그런 지나친 방종에 빠지지 않는 것을 이상해 여기면서 여러분을 비방합니다. 그들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분에게 사실을 죄다 아뢰어야 합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노아에게 하신 것처럼 롯에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심판이 올 거니까 마음에 둬라. 그걸 마음에 두고 이 세상을 살아라는 거예요. 마음에 두고 살고 혹 하나님 말씀이 자꾸 그것이 들려오거든 준비해야죠. 그렇게 준비하면서 살아라. 이런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작품으로 다 만드셨는데 그것을 홍수로 쓸어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냥 다 쓸어버리셨대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마 이 세상에 좋은 거 많지만 그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다시 이제 없애버리시겠다는 거죠. 다시 없애고 새롭게 하시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새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1절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나의 참된 가족들이 누구냐? 그것은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의 엄마하고 동생들이 찾아왔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가족이지만 지금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렇게 실천하는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신 건데 지금 우리 중에 노아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시잖아요. 우리 중에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안 계세요? 계시잖아요. 우리 중에 우리 모임엔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여기 계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그분이 노아예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순종을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랑 누가 들어가라고요? 식구들이 노아의 식구들이 들어가라고요. 어디로? 방주로. 우리 중에 노아이신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너와 너희 식구들이 들어가라고요. 주님의 식구들이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식구들이잖아요. 그러니 서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욕하면 안 돼요. 욕을 하면 안 됩니다. 앞에서든 뒤에서든 옆에서든. 왜냐하면 우리끼리 물고 먹으면 다 죽어요. 우리끼리. 우리는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욕하면 안 돼요. 그리고 기뻐하시고. 근데 미운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입니다. 미운 사람 있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운 사람 있으면. 예전부터 할머니 가르쳐 준 게 있는데. 떡집을 가세요. 떡집을. 아니 그 종로 떡집인가 삼성 떡집인가 어디 가르쳐 주셨는데 거기 맛있답니다. 떡집을 가셔서 떡을 마치세요. 그게 주세요. 떡 받으시면 아시죠? 떡을 주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도 떡 떼잖아요. 목장에서도 떡을 떼십시오. 떼시고 욕하지 말고 떡 사주세요. 그렇게 우리 교회 주님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